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세 즈음에서 여러 나라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최근 특집했습니다. 네팔신문 아르판과 주체서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네팔조선진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신문 르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서상 선군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어 우리 인민이 자주 선군사회주의의 길을 꿋꿋이 이어가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들을 게재했습니다. 네팔신문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태양상을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신문은 그의 사진문헌을 모셨습니다. 방글라데슈 신문 데일리 포크, 인디아 신문 어웨이킹, 뉴델리 타임스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찬양하는 글들과 우리 인민의 백성의 복음인 자강력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편집했습니다.